절망할 때 새벽은 온다. 절망할 때 새벽은 온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처럼 절망할 때도 새벽은 옵니다. 지난 한 해의 사슬이 그 마지막 무게를 실어올 때, 그렇습니다. 거짓말처럼 새해는 왔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년의 오디세이에 삽입됐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스탠리 블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오이동의 이상률 씨. 아, 연하장에요. 사연을 빽빽히 적어주셨는데요. 오늘 1월 1일이 여자친구 개영 씨의 20번째 생일이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권국향 씨. 권국향 씨도 연하장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곡은요. 영화 애니 중에서 투모로우입니다. 오늘은 패트리시아 페이의 노래로 들어볼게요. take out my chin and grin and say tomorrow, tomorrow

got a mind to chase you around this house. Two great mouse told the old black cat, look at here, daddy, don't you chase me like that. We got a rock tonight, baby. We got a rock tonight, baby. Woo! We got a rock tonight, baby. We got a rock tonight. Barbecue bombs on the head, you blow your horn. Fried Green Tomato 중에서 Rooster Blues, 피터 울프였습니다. 연휴와 방학을 맞은 겨울 극장가, 역시 헐리우드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가슴 훈훈한 영화는 바로 존 에브넛 감독의 Fried Green Tomato, 이 영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그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1위를 차지한 대답은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바로 이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Fried Green Tomato. 영화는 이 대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50년이란 시간을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의 얘기가 바로 이 작품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 그리고 나이 든 숙모를 들치다거리 하다가 중년을 맞은 캐시 베이츠. 에블린은 어느 날 숙모가 입원한 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납니다. 여든이 넘은 니니, 바로 제시카 텐디였는데요.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에블린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니니는 에블린에게 고향에 있는 휘슬스탑 카페, 그 카페에 얽힌 추억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녀의 추억과 마음의 행로를 따라서 서서히 낭만적인 과거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런 니니의 얘기는 에블린에게뿐만이 아니라요. 현대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과 우정의 따뜻함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주연을 맡은 제시카 텐디와 캐시 베이츠는 모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탄 경력이 있죠. 이 두 배우의 연기도 아주 놀랐고요. 우리에게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 젊은 여배우가 두 사람 있습니다. 바로 메리 루이스 파커, 또 메리 스튜어트 매스터슨인데요. 이들의 연기도 영화의 재미를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년에 개봉되는 작품 중에는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도 한 편 끼어 있습니다. 87년도 작품 태양의 제국. 바로 이 영화가 현재 리바이벌 상영되고 있죠. 영화 태양의 제국 중에서 듣습니다. 수호간. 영화 태양의 제국 중에서 수호간 들으셨습니다. 1941년 어느 날 11살의 소년 짐은 전쟁 피난길에서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임시수용소에서 잠시 머물던 짐은 그곳의 비행장에서 전쟁의 처참함을 목격하게 되죠. 이 스필버그 감독은 소년 짐을 통해서 반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순진함을 잃어가는 소년 짐. 영화 마지막에 그 부모를 찾은 짐의 얼굴 아주 완전히 변해버렸었죠. 그 표정이 참 섬뜩했었는데요. 바로 그 소년 짐이 이 파괴적인 전쟁에 대한 증인인 셈이죠. 소재가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요. 글쎄요, 스필버그는 자신의 영상 감각을 숨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전쟁, 2차 대전 역시 지나치게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처리되고 있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감독이 정말 전달해 주려고 한 얘기가 뭔지, 영화가 조금 미지근해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평가들도 바로 그런 비난을 이 영화에 하고 있습니다. 자, 올 신년에는요. 월트 디즈니사의 만화 영화 역시 한편 개봉되어 있네요. 바로 피터팬입니다. 이 영화는 1953년에 개봉된 이래로 미국에서 평균 9년마다 한 번씩 재개봉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때마다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에 빠졌던 월트 디즈니사를 회생시켜준 바로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40년 전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애니메이션 기법이 정교한데요. 새롭게 제작됐던 만화영화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이런 것만은 못하지만요. 다시 한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만화영화 피터팬 중에서 듣습니다. Your Mother and My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Well, a mother, a real mother, is the most wonderful person in the world. She's the angel voice that bids you good night, kisses your cheek, whispers, sleep tight. Your mother and mine. The helping hand that guides you along, whether you're right, whether you're wrong, your mother and mine, your mother. Your Mother and My 피터팬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로버트 레드포드, 시드니 포이티의 리버 피닉스, 댄 에크로이드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 스니커스 역시 눈여겨볼 만한 작품입니다. 현대 컴퓨터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평가받고 있죠. 바로 이런 시대의 변화를 포착해서요. 컴퓨터 전문가들과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결합한 영화가 바로 스니커스입니다. 스니커스란 말의 뜻. 글쎄요, 영화에 대한 정보가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이 스니커스는 보안장치에 잡히지 않게 몰래 침입하는 사람들.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보안장치는 모두 컴퓨터로 되어 있으니까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전문가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영화 스니커스에는 다섯 명의 스니커스가 등장합니다.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영화인데요. 감독에는 꿈의 구장을 연출했던 필 알덴 로빈슨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캐스팅 하나만으로도 팬들을 자극하는 영화 또 한 편 있습니다. 바로 톰 크루즈, 잭 니콜슨, 데미 무어가 등장하는 그 법무관들의 얘기, A Few Good Men입니다. 미국 해군 기지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화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을 캐려는 젊은 세대와 부패한 기성세대가 겪게 되는 그러한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이런 영화로 친숙한 감독이죠. 로브 라이너가 연출을 맡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잭 니콜슨, 톰 크루즈의 연기 대결이 볼만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곡은 영화 스니커스 중에서 듣습니다. Too Many Secrets. 영화 스니커스 중에서 너무나 많은 비밀, Too Many Secrets 들으셨습니다. 로키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존 에빌슨 감독, 영화 파워 오브 원은 이 존 에빌슨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요, 최근 미국 영화계의 유행인 흑백 인종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을 펴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곳의 원주민들에게는 옛부터 레인메이커라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거나 싸움이 벌어지면 바로 비를 몰고 온다는 그런 신이죠. 이 수호신은 흑인 원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인공은 PK라는 소년인데요. 이 PK는 독일계 학생들에게 고통 그리고 소외를 당하는 영국 소년입니다. 영화 파워 오브 원은 이 PK가 어떻게 흑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가를 아주 잔잔하게 하지만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자연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감독이 로키의 그 감독이라서 그런지 권투 장면이 아주 강렬합니다. PK의 권투 시합 때마다 언제나 흑인들이 몰려옵니다. 이 백인 PK를 레인메이커, 그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듣습니다.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솔타나나, 예수리니, 솔타나나, 예수리니, 솔타나나, 솔타나나, 예수리니,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센세니나, 솔타나나, 솔타나나, 예수리니, 센세니나,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요, 제작 초기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1492 콜럼버스, 또 마돈나와 윌리엄 데포가 공연한 육체의 증거,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 감독 클로드 샤브롤의 마담 보바리, 중국 장이모 감독의 홍등, 이런 작품들이 영화 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윌리엄 데포의 영화는 또 한 편이 있네요. 미키 루크와 공연하고 있는 영화 화이트 샌즈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요, 서스펜스 드릴러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웨이 아웃, 캐딜락맨, 칵테일 이런 상업성 짙은 영화를 만들어온 로저 도널드슨 감독의 작품입니다. 치밀한 드라마 구성이 장키인 감독이죠. 미국 남서부의 작은 마을 보안관 레이, 윌리엄 데포는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그럴 뿐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의 관할 지역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현금 50만 달러가 든 돈가방이 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시신은 레이에게 자극을 줍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유혹 같은 것이죠. 하지만 사건 수사에 나선 레이에게는 엄청난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화이트 샌즈의 타이틀 뮤직 듣겠습니다. 영화 화이트 샌즈의 타이틀 뮤직이었습니다. 아, 이제 비디오 출시장 몇 편 소개해 드릴게요. 비디오는 영화와 화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 화려한 영상을 자랑하는 대작들은 극장에서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저 구성이 뛰어나거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들은 아마 비디오로 감상해도 영화의 그 진가, 그런 것들이 그다지 왜곡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헐리우드 정통 코미디물이 눈에 띄는데요. 1급 코미디 배우 스티브 마틴과 골디훈이 주연한 영화 결혼 만들기가 있습니다. 원제는 하우시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낙천적인 성격의 남자, 그리고 몽상가적인 기질이 다분한 여자. 이 둘의 우연한 만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그 끝을 맺느냐 합니다.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소품이지만요. 소재나 아이디어는 반짝이는 영화입니다. 아, 또 한편의 코미디가 있죠. 밥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What about Bob? 이 영화는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요. 신경 정신과 의사인 리차드 드레이퓨스와 환자 밥 머레이. 밥이 아니라 빌 머레이였죠. 빌 머레이의 그 자리 바꿈이 보는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블랙코미디입니다. 마치 만화 영화 톰과 제리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영화였지요. 또 극장에서 개봉은 했었지만요. 그 작품성에 비해서 그저 조용히 간판을 내려야 했던 영화들. 그런 것들도 비디오로 출시되었네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하고 있는 비공개. 이 작품의 배경은 메카시 선풍이 불던 당시의 미국입니다. 이 시기에 좌파로 몰려야 했던 영화 감독과 예술인의 고통. 이것이 영화의 테마입니다. 최근에 위험한 도신녀로 우리에게 소개된 감독이죠. 마베 슈러더의 행운의 반전, Reversal of Fortune 이 영화도 최근에 출시됐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현재 그 아내는 10년이 넘게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고요. 법정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이 작품으로 91년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받았던 제레미 아이언스와 글렌 클로스의 연기가 아주 일품인 영화입니다. 영화 행운의 반전 중에서 듣습니다. 행운의 반전. Thank you. 영화 베를린 리포트 중에서 레몬 인세스트, 샤를로트 갱스브루와 세르지 갱스브루의 노래였습니다. 아,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제가 숨이 닿아요. 이렇게 숨을, 목소리도 굉장히 귀엽긴 한데요. 숨을 막 헉헉거리면서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서요. 자, 오늘 원래는요,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를 보내드릴 시간이죠. 그런데 10년을 맞아서요. 오히려 그 여러 영화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는요, 다음 주 이 시간부터 다시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를 맞아서 이거 없어진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신 분들도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안심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연극영화과에 지원한 고3 학생 송파구 송파동의 박은정 씨, 그리고 대전 동구 인동의 지영 씨, 그리고 부산 동래구 거제이동의 이지은 씨가 보내주신 사연들이 제 앞에 있는데요. 아, 부산이면 저희 방송이 사실 방송되지 않는 곳이죠. 여기 지은 씨도 그런 불평을 써주셨네요. 한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FM 영화 음악이 지방 자체 방송을 하는 바람에 듣지 못하게 되셨다고요. 굉장히 아쉽네요. 못 듣게 돼서 어떻게 안 될까요? 하셨는데요. 아휴, 글쎄요. 어떻게 정말 안 될까요? 지은 씨 듣고 계시지 못하겠지만요. 지은 씨의 이런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영화, 우리 영화 이혼하지 않는 여자 중에서 내님의 사랑입니다. 따로 도가치의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남겨지는 반짝웃들